차가운 낮의 모습보단 뜨거운 밤에 네가 좋아. 시원한 바람 love it making you 그 밤에 love it make it view 밤하늘 위로 환한 별빛 살며시 부는 바람 so sweet 시원한 바람 love it making you 그 밤에 love it make it 빛나는 밤 뜨거운 낮보다 뜨거운 밤이 난 더 좋아 love it falling you 오늘 난 너와 oh my baby happiness I was looking for travel everywhere 멀리 떠나면 왠지 그곳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요새 Something is wrong with me What's up? It's like I'm happy But not happy 공감이 누구 혹시 I know it sounds crazy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 가득한 내 하루 원래 이리 어려워 나 행복하기 This is funny part I went that far 결론은 I wasted time 다섯 개 밖에 됐어 내 일상의 가장 큰 행복 차지하는 건 내 옆에 있던 널 위한 예쁜 노래 써달라했지 지금 쓰고 있는 중 차가운 낮은 모습보단 뜨거운 밤에 네가 좋아 시원한 바람 love it make it you 그 밤에 love it make it you 밤하늘 위로 환한 별빛 살며시 부는 바람 so sweet 시원한 바람 love it make it you 그 밤에 love it make it 빛나 The best thing about you Girl, you good hearted 넌 항상 칭찬해 When you say you're so proud of me hey.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넌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 특별히 아닌 숨결로게 피어나줘 사랑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 My baby girl Don't worry, no hurry 우리 좀 더 머물다가요 여기 새로 걸은 뜨거운 네 얼굴의 풍경 눈으로 찍고 마음에 새겨 We should stick together no matter what right? 어린 차이는 농담으로 바꾸는 사이 여행은 끝이 나지만 여운은 끝이 남듯 Damn, I like this expression 차가운 낮은 모습보단 뜨거운 밤에 네가 좋아 시원한 바람 love it make it you 그 밤에 love it make it you 그 밤에 love it make it view 밤하늘 위로 환한 별빛 살며시 부는 바람 so sweet 시원한 바람 love it make it you 그 밤에 love it make it 빛나